15살의 노디시 머린 호린 오인가 돈단 석도르지 하이트콩으로 비 버튼 스틸댄 산라 앵구치 비 사르네 노디시크슨 도간 이클룰에 도울라 眼光，让黑夜绚烂。